이 두근거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나 어젯밤에 들려온 라디오 언젠가 흥얼대던 너의 멜로디 스치는 바람 소리에 너의 심장이 들려와 나의 손을 잡아 꼭 붙잡아 밤하늘로 꼭 가 Summer night